Grammar G15.1 1.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싶은데요. 화장실이 2층에 있어요. 2. 한국에 오기 전에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뉴저지의 러커스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3. 아침에 이를 닦기 전에 세수를 해요. 세수하기 전에 이를 닦아요? 저는 이를 먼저 닦아요. 4. 극장에 가기 전에 은행에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돈이 없어요? 빌려드릴까요? 5. 방학 때 하와이로 여행 가세요? 네. 그런데 여행 가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G15.2 1. 언제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2. 날씨가 나쁘지요? 네, 그저께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3. 9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벌써 30분 늦었네요. 4. 어젯밤 잠 많이 잤어요? 밤 11시부터 자기 시작했는데 아침 10시에 일어났어요. G15.3 The Conditional 1.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싶어요?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요. 2. 내일 데이트해요? 네, 친구 만나면 같이 영화 보러 갈 거예요. 3. 우리 학교 아이스하키 팀이 올해는 별로 잘 못하지요? 네, 연습을 많이 안 하면 게임에 나가서 져요. 4. 알면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몰라요. 선생님께 물어볼 거예요. 5.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6. 오늘 전화를 안 하면 내일 못 만나요. 그래요? 그럼 빨리 전화해야 되겠네요. 7. 비가 안 오면 운동장에서 만나고 날씨가 나쁘면 기숙사에서 만나요. 그럼 뉴스를 들어볼까요? G15.4 1.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바빠서 못 만나요. 2. 집이 멀어서 학교까지 걸어올 수 없어요. 3.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전화가 방 안에 있어요. 4. 갈비가 냉면보다 비싸죠? 그럼요. 갈비가 더 비싸요. G15.5 The Comparative 1. 러시아워에는 공항에 뭘 타고 가죠? 지하철보다 버스가 더 복잡해요. 특히 러시아워에는 지하철을 타세요. 2. 지금 운전해 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술을 마셔서 못해요. 3. 어떤 찌개를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더 좋아해요. 4. 미국 어디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 많이 살아요. G15.6 1. 테니스 칠 줄 아세요? 네, 칠 줄 알아요. 잘 치지는 못하지만. 2. 한글을 읽을 줄 알면 가르쳐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서 같이 공부할까요? 3. 피아노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은 할 줄 알지만 피아노는 못 쳐요. 4. 노래방에 자주 가세요? 네, 전에는 노래할 줄을 몰라서 노래방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G15.7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저는 공부할 때 다른 일을 못해요. 1. 한국에 갈 때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요?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타요. 2. 심심할 때 뭐 해요? 비디오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들어요. 3. 언제 밖에 나갔어요? 저녁 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 보러 갔어요. 15.8 1. 이번 여름방학에 뭐 하기로 했어요? 6월에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2. 같이 등산 가기로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3. 오늘 저녁에는 뭘 하기로 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음악회에 가기로 했어요. 4.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은 학생도 있어요. 저도 이제부터 파티에 안 가기로 했어요. 술도 마시지 않기로 했어요. 5.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사기로 했어요? 책하고 꽃을 사기로 했어요. 괜찮을까요? This concludes lesson 15.